이곳에 와서 만난 그 사람 지금은 무엇이나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나눈 술잔에 던져버린 나의 모습 받아버린 너기에 잊을 수 항상 너를 생각하지만 내 모습